오늘 이 시간에는 노래임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종다운 어머니.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존사의 노래. 담배인 군복 속에 조삼지던가 전사는 품고 산다네 가슴속 깊은 곳에 소중히 안아지기 자그만 엽서 앉아 고향에 보내였네 어머니 잊지 마시라 싸움은 힘겨웠어도 장군님 계시길 이겼네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어머니의 목소리. 주 있는 어머니의 목소리 언제나 들을수록 아 좋다고 이어서 순간과 한생. 누구나 한생이 끝이 없기를 꿈에도 소원하더라. 그러나 천사들 오해하여 귀중한 목숨도 순간에 바치던가. 한생의 순간순간을 미훈으로 새기다. 조국을 위하여 바치는 순간 그 생은 영원하리라. 용웅의 녹슬 지니라. 도지는 수류탄 그러하는 꽃나이 청춘이 그 모습 간직하라. 한생의 순간순간을 미훈으로 새기다. 조국을 위하여 바치는 순간 그 생은 영원하리라.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조국은 우리를 제일 사랑해. 주셨네. 이상으로 너림 6곡 보내드렸습니다.